밖에 밖에. 아, 시작돼. 어. 내 오빠잖아. 아이, 정인영형은 신지가 훨씬 누나죠. 맞아요. 네. 아, 그래. 좋다. 오늘 눈 오니까 그래. 놀자. 저 멀리로 더 크게 자 외쳐봐. Let's get down. This is how we ride.